위대한 경도사 김정일의 당직에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에서 사업을 시작하신 신세돌스에 저음하여 제스코 도이출란드에서는 업적토론회가, 인도네시아에서는 좌담회가 최근에 진행되었습니다. 해당 나라의 각계 인사들과 군중이 참가한 행사들에서 발언자들은 위대한 김정일의 당직에서는 조선노동당을 수령의 당으로, 불패의 혁명적 당으로 강화발전시키시었다고 하면서 그 이에 현명한 영도가 있었기에 조선노동당은 역사의 모진 광풍 속에서도 사회주의 기치를 변함없이 고수하고 미국을 비롯한 적대 세력들의 온갖 도전을 단호히 물리치며 승리만을 떨쳐올 수 있었다고 격찬했습니다.